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천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도 나오고요. 여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이 사람이 이 천부장이 그 이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인물이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냥 아무 이름이나 그냥 막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들 중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때쯤 이 연대에 거기에 백부장 이 천부장으로 이 예루살렘에 유대의 그 파견되어 있던 로마의 백부장의 이름들이 쭉 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이름이 없는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 진짜 있었던 사람 이름이 루시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천부장은 언제 말씀드린 보병을 보통 일반 보병을 760명을 거느려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기병을 240명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병이라는 말을 탄 사람이잖아요. 말 탄 사람, 와, 저 기가 막히네. 말 탄 사람이요. 240명이 쫙 말을 타고 막 달리면은요. 그 앞에 누가 그 말 발에 채여가지고 막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병이 240명이면요. 그거 아주 요즘 말하면 탱크가 막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보병만 해도요, 760명이면은요, 760명 보병이면은 거의 대대급이지요. 대대급 정도 됩니까? 증강된 대대는 아니고 일반 편제 대대급은 되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병력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때는 전부 보병이, 그다음에 창 들고 칼 들고 싸울 때이기 때문에 이때의 보병이 760명 정도 된다 하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이었어요. 루시오라는 이 천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힐끗 보더니만은 사도 바울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그러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야 저거 묶어놓고 내리쳐봐라. 우리끼리 하는 말을 한번 조져봐라. 그러면 뭐 부는 게 있을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요 우선에 두들겨 패놓고 보자는 거예요. 묶어 매가지고 두들겨 패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바른말이 술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이런 그 지휘관들이 교묘한 사람들이지요. 요즘 뭐 검사하면은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은요 검사 앞에 가면 사람이 죽어요. 반은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웬만한 배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검사 앞에 가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웬만한 큰 회사의 회장님, 그 다음에는 뭐 누구죠? 국정원장 했던 사람도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검사가 그걸 앞에 놓고 조사를 하잖아요. 아니 국정원장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요, 쥐었다, 쥐락 펼락하고요, 올렸다 내렸다 하고요, 막 그러면서 사람을 달달달달 뽑으면은요, 그 사람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오게 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불려가 봤는데요. 참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창피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검사 앞에서 그것도 나이도 새파란 검사가 자기를 갖다 막 취조를 하는데요. 막, 와, 참 사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건요 사람 실컷 이야기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해놔놓고 모른 척하고 던져놓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소리 하던 가만 한두 시간을 가만히 두면은요 이 사람 그 대답했는 사람도 마음에 불안하긴 하고 조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있다가는 그 다음에는 실컷 노는 것 같이 있다가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말이 요만큼이라도 틀려진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모른 척하고 또 던져놓고 가가지고 실컷 딴짓하고 뭐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또 아 그럼 다시 좀 한번 물어봅시다 또 똑같은 말을 또 물으면은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했던 말하고 그 다음 말하고 또 말하면 또 말이 요만큼 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밤에 잠을 안 재우고 그거를 한 몇 번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속에 있는 거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하고 숨길려 하던 게요 그게 그냥 다 나와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더럽고 치사하다 싶으면요 참 말하기 미안하지만요 그러니까 대통령 했던 사람도 너무 치사하고 더러우니까 못 견딥니다. 마음적으로 못 견디고 그게 막 화도 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거구만. 대통령 했던 사람도 그걸 못 견디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안 그런 사람인가 자기도 그걸 했던 사람이 그런 것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불려가가지고 그런 것을 그 당하고 나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요즘은 그렇게 그렇게 사람을 아주 마음적으로 그걸 그렇게 만들지만은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런 조사관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두들겨 패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버렸어요. 묶어라. 가죽줄을 묶어가지고 몇 대 쳐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뭐든지 물어서 대답할 정도가 아니고 안 물어도 자기 입으로 술술술 다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천부장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천부장이 24절에 보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 영내라는 말이 군인들만 있는 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민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그 섞여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적으로 그 이 응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담대해지는데요. 싹 한 사람만 딱 데리고 전부 군인들 있는 그 속에만 쑥 집어 넣어놔 놓으면요. 아이고 사람이요. 그러다 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거기 가면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가죽줄로 묶어버려요. 그러고는 채찍을 가지고 몇 대만 툭툭 땅만 몇 대를 때려도요.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이 뭐냐 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다시 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완전히 정말로 아주 아예 한 대 치지도 않았지만은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 마음에 초죽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그냥 벌벌벌벌 떨리고 진짜로 뭐 좀 민망한 말이면 아마 오줌을 줄줄 살 거 겁이 나. 그런데 오늘 여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여기 봅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딱 묶었어요. 이미 벌써 묶었어요. 묶으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묶었다 그 말입니다.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벌써 거기에서 벌써 이 천부장이 쫄아버렸어요. 왜? 로마 시민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신문을 하지 않고 신문이 아니라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고문을 하려고 한 거예요. 로마 사람에게 로마 시민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신문을 해야 될 텐데 신문이 아니라 지금 묻고 채찍으로 치라는 말은 고문을 하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그것 때문에 벌써 이 천부장이 지금 겁을 먹어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뭐 겁먹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 유럽 그다음에는 소아시아 지금 중동이 아프리카 이제 중동까지 아프리카까지 전체를 다 정복을 하고 로마 제국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협조해주고 돈을 많이 내든 오늘 여기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처럼 나는 돈을 많이 내고 내가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내가 벌써 로마 시민권을 타고난 사람이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루시아가 완전히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쫄아버렸어.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라는 말은요 로마 시민은 살인죄인이 아니면은요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살인죄인은 예외적으로 사형을 시키지만은 로마 시민에게는 사형 제도가 남을 해치거나 이 살인죄 정도가 아니면은 웬만한 뭐 도둑질 하든지 뭐 이런 건요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을 고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 시민의 그 이 위상, 로마 시민의 그 이 말하자면은 이 존엄성을 해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 시민은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가 고발을 하든지 하면 뭐 조사도 받고 다 하고 판결을 할 것 아닙니까? 판결을 하는데 이 로마 시민에게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뭐 천부장이든지 뭐 누구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의 왕들이 판결을 했더라도 그거를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한다 상소한다 그 한마디 하면은요 지금까지 무슨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슨 판결을 받았든지 그 모든 판결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직접 변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다시 재판을 받겠다 하면요 누가 재판을 이 판결을 해놓았든지 그 모든 판결은 다 완전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의 권리라는 게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 가죽끈으로 묶으라 했지요. 채찍으로 때리라 했지. 아직 때리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묶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묶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로마 시민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로마 시민의 그 이 권위를 로마 시민의 그 자존심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 지금 갑자기 그냥 아주 막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뭐 자기가 자꾸 다른 말을 하거든요. 말을 붙여가지고 뭔가 이 사람이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로마에다 보고를 해버리면은 이 천부장도요 이 호민관이라 그러잖아요. 이 천부장도 자기도 잘못하면 요즘식으로 마음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좌천시켜버린 딴 데 보내버린 왜 로마 시민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는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자꾸 이야기를 걸어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좀 자기를 좀 그렇게 했는 실수를 이렇게 좀 덮어 나가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말을 붙이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나는 돈을 많이 내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당신 로마 시민입니까? 내 나면서부터 난 로마 시민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이 천부장이 겁을 먹은 거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말은요 그거는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무언가 나보다 훨씬 더 족보가 아주 대단한 족보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천부장이 아주 절절매고 있습니다.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그랬으면 매는 것까지는 매했습니다. 그런데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명령을 그렇게 했지만 채찍질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이미 벌써 가죽 줄로 매했습니다. 달아매했습니다. 이 손발을 묶었다 그 말이죠. 아마 손을 묶었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담대하게 한마디 딱 하니까 그러면 이 천부장이 지금 이렇게 겁을 먹은 거지. 범법이 없는 경우에 고문을 행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 명령이지요. 지금 오늘 바울이 무슨 다른 특별히 범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잡혔다고 해가지고 법을 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바울을 범죄자를 다루듯이 고문을 하면서 취조하라는 거지. 그냥 말로 물어보든지 자초지정을 설명하라든지 내용이 뭐냐 하고 그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미 벌써 끈으로 메고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린 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는 더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치욕을 안겨줬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루시아가 지금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로마 이 법이나 로마 사람들은 그때의 일이겠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 범법, 법을 범한 사람, 법을 범한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우리가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에 대한 학대 행위, 인격 모독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늘 조심하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뭐 끈으로 가죽 끈으로 매라든지 아니면 채찍으로 뭐 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 자체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일종의 고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인 것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내가 항소한다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말로 인간답게 대해주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로마 시민을 그 말이죠. 로마 시민 된 자를 그 말은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이렇게 대우를 해도 되느냐 그렇게 딱 한마디에 한마디에 그냥 아주 천부장이 그냥 완전히 손을 들어버렸어요. 쩔쩔 매는 거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무서운 말이지요. 로마 시민에게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을 하시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적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 신분 특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그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면은요 이 로마 황제 이외의 모든 판결들은 어떤 판결이 되는 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 다 무시해버려. 참 놀라운 특권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도 뭐 있지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 천국 시민권 한번 안 휘둘러 봤죠? 그거 한번 휘둘러 보면 재미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에게는 어떤 판결도 다 뭐요?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이 사람은 당연히 로마 황제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모든 군인들이요, 이 사람을 겹겹이 에워싸서라도 로마 황제 앞으로 이분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권이 대단하지요. 천국 시민권 한번 안 흔들어 봤어요? 아직까지 안 흔들어 보셨으니까 아, 왜 그걸 아껴두세요? 언제 써먹으려고요? 천국 시민권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요, 내가 천국 시민인데 한마디 딱 하면서요, 하나님! 그래서 막 천국 시민권 가지고 한번 흔들어 놓으면요, 어떤 사건이든지요, 그렇다고 해가 내가 못된 짓 하다 걸려가지고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럴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에게 지금 황제가 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떤 때에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할 때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요? 자연, 재해, 어떤 사건,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거 다 확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천국 시민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사용을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물어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 로마 시민들은요 그보다 못한 로마 황제가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도요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왜 그렇게 그냥 절절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권리요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자부심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검사 앞에 내가 한 번도 아직까지 안 가봐가지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검사 앞에 가도 내가 안 쫄 거예요. 왜? 당신은 세상에 대통령으로 통하여서 이 나라의 법률을 통하여서 받은 권리가 있지만 내가 죄 짓고 죄 때문에 내가 끌려간다면 그건 내가 부끄러워. 그건 내가 당연히 내가 내 입으로라도 다 술술 다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것도 없는데 나를 불러가가지고 앞에 놓고 뭐 취조한다 하고 나는 당당할 거예요. 검사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가 와도요 내가 하나도 쫄지 않아요. 왜?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시민권은 사탄도 세상의 권력도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시민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는 것을 마음속에서요 감격하면서요 담대하면서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를 해치려 하는 악한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당당하시길 바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권리를 분명하게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이 명령했지만요 백부장이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우 대단하시네요. 나는 돈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아이고 선생님은 물론 그런 건 없죠. 선생님은 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돈 많이 주고 내가 로마 시민이 됐는데 아우, 로마 시민이세요? 난 나면서부터 내가 로마 시민이라니까요. 천부장이 지금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사탄이, 악한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어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되겠습니까?